50 languages. 61. 61. 61. الأعداد الترتيبية. 서수. 서수. الشهر الأول هو كانون الثاني. 첫 번째 달은 1월이에요. 첫 번째 달은 1월이에요. الشهر الثاني هو شباط. 두 번째 달은 2월이에요. 두 번째 달은 2월이에요. الشهر الثالث هو آذار. 세 번째 달은 3월이에요. 세 번째 달은 3월이에요. الشهر الرابع هو نيسان. 네 번째 달은 4월이에요. 네 번째 달은 4월이에요. الشهر الخامس هو أيار. 다섯 번째 달은 5월이에요. 다섯 번째 달은 5월이에요. الشهر السادس هو حزيران. 여섯 번째 달은 6월이에요. 여섯 번째 달은 6월이에요. الأشهر الستة عبارة عن نصف سنة. 6개월은 반년이에요. 6개월은 반년이에요. 캐눈 아사니, 슈바트, 아다르. 1월, 2월, 3월. 1월, 2월, 3월. 니산, 아야르, 하지란. 4월, 5월, 그리고 6월. 4월. 5월 그리고 6월. الشهر السابع هو تموز. 일곱 번째 달은 7월이에요. 일곱 번째 달은 7월이에요. الشهر الثامن هو آب. 여덟 번째 달은 8월이에요. 여덟 번째 달은 8월이에요. الشهر التاسع هو أيلول. 아홉 번째 달은 9월이에요. 아홉 번째 달은 9월이에요. الشهر العاشر هو تشرين الأول. 열 번째 달은 10월이에요. 열 번째 달은 10월이에요. الشهر الحادي عشر هو تشرين الثاني. 열한 번째 달은 11월이에요. 열한 번째 달은 11월이에요. الشهر الثاني عشر هو كانون الأول. 열두 번째 달은 12월이에요. 열두 번째 달은 12월이에요. الاثنى عشر شهرا هي عبارة عن سنة. 열두 달은 1년이에요. 열두 달은 1년이에요. تموز, آب, أيلول. 7월, 8월, 9월. 7월, 8월, 9월. تشرين الأول تشرين الثاني كانون الأول. 10월 11월 그리고 12월. 10월 11월 그리고 12월.